What's up? 아흥탈 소년단. What's up?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나도 나 잘 몰라.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Oh yeah. What's up?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Turn it on, man. What's up?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So 눈치 잡힌 빨리 저게 나죠. 흥이 난다 흥이 흥이 흥이 나 여기 못하라니 어깨춤을 보인다. Let's rock, go with me. 저 위 정상들이 보이지. 일상의 상황은 날 더해 난 이상해지지. 정상의 상태로 정상에 못 가요 baby. 흥흥 시동은 됐고 흥흥 속도는 됐어. 다 바라봐라 오늘은 미칠 거야 말리지 마라. 가라 가라 싫은 놈들 집으로 떠나라 나라 world. 나의 도끼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 나 건들지 좀 마라. 난 맏형이지만 나를 갖고 놀지만 어때 어때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오케이 Yo 내 이름은 위 있어 늘 옆에지. 야야야 스탑 아이 죄송합니다. 자 골라 호식이 골라 희망이 안 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마음으로 수다보가 시키 사가줘. 오늘은 내가 술래 미니 많이 먹어. 헛소리 하지 마라 아키 발로 뒷담화 생각도 안 하는 치 발로 너를 이 발로 무릎이 말려 중국어로 치 발로 음악이 흐르는 순간을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내게 묻지 마. 나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나도 널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난 나니까. Sing it. One more time now. Break it down.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Oh yeah. What's up?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Turn it over. What's up? 아흥탈 소년단. 잘 몰라.